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 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거나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만치서 벚꽃에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 세상 다 돌아가던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거나